우리해야 지자고 뒤돌아섰지만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널 힘들게만 했잖아. 우리 멈추질 않아 숨이 끝나지 않아 한심한 내게 원망을 해 끝까지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끝까지 난 눈물밖에 질 수가 없는 나야 이런 내가 뭐가 좋아 붙잡지마 바보 같은 이런 내가 뭐가 좋니 내게 사랑은 어울리지가 않았어 착한 너와는 어울리지가 않았어 우리 멈추질 않아 숨이 끝나지 않아 너의 향기가 바람 속에 담겨와 내 삶 모든 곳에 너의 모습 있는데 너를 떠나서 살아가기가 나 힘이 들어 널 떠나서 후회했지만 가슴 아파 너에게 다시 돌아갈 순 없어 이런 날 이해해줘 사랑하니까 내보낸 거야 사랑하니까 욕심이지 이제는 너를 기다리는 걸 정말 나는 아니니 너무 늦어버려 널 닮아갈 걸 모르겠어 이게 사랑인 건지 못난 사랑이 너를 놓지를 않아 눈물이 마르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